이 시간에는 노래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은 부른의 친근한 그 이름. 나라 은금이 강산 화창한 방방곡곡이 은혜론 그 손길 우리여 못 피는 꿈도 많아라 즐겁고 희망 넘치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정답게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솔요 누구나 마음 억세고 용용한 그 시기 지리요 인기는 용감하여라 창조의 열정 도움지 우리 속에 친구의 노래로 울리는 친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기적을 떨치는 인민 상촌리 강산의 눈부신 감동의 축포 토치리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 우러러 따르며 부르네 우리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내 심장의 목소리.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빛발. 길로 따라선 비 이 가슴이 비추들어 따뜻한 정을 주니 사랑이 그 빛만 없으면 잔소리 이길 수 없어 오늘도 못 잊었다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원수님 곁에는 인민이 있습니다. 하루 한시도 못 사는 우리 우리 맘속에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는 그리움 끝없습니다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